조선에서 황해남도 강용군을 국제 녹색 시범지대로 개발하기 위한 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습니다. 해안을 끼고 있는 강용군은 녹색 지대로 개발될 수 있는 유리한 조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닷가 유난수역에는 해삼과 밥조개 등 수산자원이 많고 풍력, 태양열, 조수력을 비롯한 에너지 자원이 풍부하며 바닷가 양식도 할 수 있습니다. 군인은 유기농법으로 생태계를 개선하고 고리형 순환 생산 체계를 도입해서 농업 생산을 지속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충분한 조건이 주어져 있습니다. 국가의 관심 속에 최근 강용군의 좋은 지역을 국제 녹색 시범지대로 개발하기 위한 좋은 기획안이 우리나라의 현실과 세계적인 발전 추세에 맞게 작성됐습니다. 기획안에 따르면 강용군의 녹색 제품의 생산 및 실현을 위한 공업지구와 현대적인 하부구조시설들이 건설되고 주민지역, 연안지역, 산림지역, 종합적인 기능을 가진 관광지역 등이 꾸려지게 됩니다. 한편 부문별 계획 작성을 위한 사업과 투자 활동에 유리한 환경을 마련하는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